Let's get it. Whoa. 이 밤 잠들 수 없는 이유 있어. 별빛도 잠도 지금. Hello. 남들과 다른 시간대 산다면 Let's hang out. Make it loud. Ooh, ooh, yeah. 시간 낭비야 그저 그런 거네. 24/7 반쯤에 Grammy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Are you ready to fly? What's up New York? New York 상상해 Hands up 오늘 밤 Broadway에서 한잔해 Hashtag New York New York 자랑해 Hands up 해 뜨기 전까지 전화해도 돼 늦었지 난 long for you 멈추지 Hey, speed up! Tango bomb, Just ride, ride to the engine. 젊음의 패기 올라 바비 향기. 하고 싶은 대로 해. 넌 이미 베테랑 24 day and night. What's up, New York? New York. 상상해. Hands up. 오늘 밤 Broadway에서 한잔해. Let's get it. What's up, New York?